Oh yeah. Monster X is right here. Brand new. Let's go. Hey. Hey yo, my man Chanel. Let's get him. 조용해 우리가 오면 이상해 가만히 보면 우리 마주하면 겁먹은 듯이 도망가며 달리네 뭘 훔쳐야 하는지는 알아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네 꼭 챙겨갈게 걱정만 나를 향한 마음까지도 우리 막을 수가 없어 알잖아 갈수록 단란해져가는 우릴 봤잖아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일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 말하지 서로의 새를 준비 원하면 가져 모두 긴장이 와 주환 is right here me 본능적인 감각 앞에서 냄새를 맡네 내 후각은 여전히 진짜를 향하는 world 잘난 척하는 웩들의 잘난 것들만 싹 다 모아다가 꼬아봐는 대놓고 웅전히 yeah. Freaking and dripping the way it's witty equipping 열심히 막아보리 하지만 결과적으로 victim 모든 걸 내면 반보듯이 쳐다봐 이건 쉬워 올려본 나를 위로 yeah 우리가 키워 아무리 숨겨봐도 우리 눈치 알잖아 갈수록 재미없어 이건 너무 쉽잖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그래서일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면 말하지 서로의 새를 준다 애원해 훔쳐달라고 걱정하지마 이리 와 이미 넌 모두 내 거야 싹 다 훔쳐가 hey, 가만히 있어 너의 마음도 훔쳐줄게 싹 다 훔쳐가 wait 기다려 잠깐 조급해 하지마 소리 질러봐 help 외쳐도 결국엔 소용없어 소리 질러봐 say 모두가 말하지 crazy 너네 crazy 못다 타운을 보면 프라워한 문에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기꺼이 기꺼이 원하는 건 무조건 훔쳐 누구도 못 따라와 빠르게 hey nobody follow 커트머니의 트라피들이 넘쳐 흘러 다 들어가지 않네 yes, 여기가 코트 위라 침이 남아 코비 브라이언 싹 다 훔쳐 네 멘탈이 덮으신 탐험가 싹 다 훔쳐가 hey 가만히 있어 너의 마음도 훔쳐줄게 싹 다 훔쳐가 wait 기다려 잠깐 조급해 하지마 소리 질러봐 help 외쳐도 결국엔 소용없을 걸 소리 질러봐 say 모두가 말하지 crazy 너네 crazy 못다 준비해 다들 two 자비는 없어 three 원하면 다 점 모두 긴장해 one